푸른 밤 종현입니다. 한 남자가 요트를 타고 오대양 일주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바다를 정복한 소감이 어떤지 질문들을 했는데요. 이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바다를 정복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바다가 좋은데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음악 공부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면 뭔가 딱딱하고요. 연애를 하는 것도 무슨 작전, 공략, 작업 이런 단어들을 붙이면 단어 자체가 괜히 훼손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푸른밤 가족들도 이런 이유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듣다 보니 재밌어서, 그냥 끌려서. 2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9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아비치의 Hey Brother입니다. 계속 부르네요. Hey brother.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는데 좋았습니다. 참 좋았어요. 이번 주 참 저에게 길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길고 또 준비하고 들어야 할 것이 많았던 일주일인 것 같은데 주위에서 참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와 또 걱정의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목소리 조금 더 차분하게 천천히 해줘 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좀 긴장만 덜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격려의 문자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또 모니터를 해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할 거니까요. 저도 길게 보고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한 주, 참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저도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푸른밤 가족분들과 조금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기쁘네요. 오늘 1, 2부에서는요. 푸른밤 심야 포차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평소 궁금했던 뮤지션들 모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컨셉이 포장마차입니다.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듯 편하게 얘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인조 락밴드 톡식과 함께 할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 또 톡식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3, 4부에서는요. 제가 90년대 팝 가요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90년대 노래들을 쭉 들어볼 수 있는 19th Spot Goodies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90년대 팝 가요들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입니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톡식과 함께 돌아올게요. 술이 무서운 건 알코올 홀릭, 이 중독 때문일 겁니다. 근데 중독돼서 무서운 거 어디 술뿐인가요? 이분들의 중독되는 건 해독제 따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부터 유독성의 란 뜻이잖아요. 무서운 톡식홀릭을 불러오는 치명적인 두 남자, 푸른밤 심야포차의 첫 손님으로 모셨어요. 밴드 톡식과 함께합니다.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서 경계를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시간, 푸른밤 심야포차. 먼저 오늘 모신 분들 소개할게요. 오직 둘이서 커다란 무대도, 광활한 음악 세계도, 심지어 악기 구성도 꽉 채워나가는 대단한 분들이죠. 밴드 톡식의 김수롱 씨, 김정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에너지가 넘치시는데요? 아, 되게 저번 출연 때 네. 푸른 밤을 거친 밤으로 만들었던 아, 그런 거친다. 추억이 있어서 네, 지금 운전하고 거친다. 가시는 네. 분들 잠 깨셔야 돼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목소리로 이제 뺨을 네. 때리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아 역시 락커 아, 네. 느껴집니다. 소울이 느껴져요. 아, 네. 우선 푸른 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톡식의 김수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식의 김정우입니다. 네 참 수롱 씨와 정우 씨.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에는 아, 처음 네. 와 찾아주셨는데 공식 질문이 3개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오셔도 이 질문은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저희 네. 어머니와도 할 거예요. 네, 초면에 다짜고짜 질문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술 좋아하세요? 네. 네, 네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단호박처럼 네. 딱 잘라 말씀해 주시네요.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주량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네. 맞아요. 이제 그날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네. 기분 좋으면 많이 드시는 편이시구나. 네, 기분이 좋으면. 끝까지 네. 먹죠. 끝까지 먹죠. 네, 부모님도 못 알아볼 정도로. 아, 부모님은 알아봐야죠. 네네네. 네, 네, 네. 주량은 그럼 어떻게 드신다는 거죠? 일단 많이 먹으면은, 네. 뭐, 일단 3, 4병까지는 먹을 우와.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수롱 씨 나이가? 저는 이제 23살 됐습니다. 그래서 4병까지. 네. 정말 대단한데요. 종류는 어떤 걸 드시죠? 그냥 맥주, 소주를 좀 주로 찾는데 네. 이제 가끔가다 이제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이제 좀 비싼 술, 보드카나, 예, 예, 가끔가다 섞어 뭐, 먹는, 네, 뭐 주스 들어가는 거. 정우 씨도 네. 많이 네. 드세요? 아, 저는 많은 양을 먹지는 못하는데요. 네. 네, 먹는 걸 좋아하긴 해요. 분위기를 즐기는. 네, 그렇습니다. 아, 또 첫 출연부터 거짓말을 해요. 아, 근데 네. 많이는 못 먹어요, 사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안주를 즐겨 드시나요? 저는 안주 안 먹어요. 물만? 네, 아, 예. 물도 잘 안 먹고 그냥 예. 술만. 네. 깡. 네, 깡으로. 네, 깡으로 먹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정우 씨는 그렇게 네. 안주를 네. 잘 드시지 않는 편이시고 네. 수롱 씨는? 저는 다 먹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가 있든 간에. 네. 제가 대부분 좋아하는 게 뭐 김치, 뭐 깍두기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전도 김치전. 또 그럼 막걸리와 네. 함께 이렇게. 그렇죠. 막걸리도 이제 자주 먹고. 네. 네.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의 매력. 전의 매력이요? 네. 전의 매력은 이제 저절로 손이 간다는 거. 아. 네. 손이 가요, 손이 가. 네. 전 이제 또 씹는 맛이 네. 이제 뭔가 여러 개가 겹쳐서 이렇게 함께 이제 느낄 수 있다는 믹스. 그렇죠. 네. 해물 좋아하세요? 파 해물 좋아하세요? 김치전 좋아하세요? 아, 다 좋아요. 저는 다. 예. 네. 그날 그 가게에서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제일 싼 네. 전. 제일 싼 거를 네. 위주로. 그렇구나. 네. 그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술 버릇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술 취하면요. 그냥 집에 가요. 집에 가신다. 네, 인사도 안 하고 귀소 본능이죠. 네, 네, 그냥 집에 가요. 네. 근데 저희 수롱군 같은 경우에는 술을 네. 먹으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사람들 집에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음악하니까 출근은 안 하지만 이제 네. 회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찍 출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새벽 5시까지 잡아놔요. 5시요? 새벽 네. 5시? 네. 오, 심각한데요, 수롱 씨. 새벽 5시면 아, 일단 그 기분 좋은 분위기로 이어가려면 네. 이제 뭐 제 돈 뭐 한두 푼 쓰는 거 아깝겠습니까? 뭐 즐겁게 먹을 수 있다면은 아, 수롱 네. 씨가 그러면 대부분 잡은 후에는 수롱 씨가 쏘시나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음 날 좀 후회는 해요. 네, 맞아요. 깨고 나서 뭐야, 왜 이래? 아, 내 카드에? 네, 아니, 휴대폰에 네. 이제 8차까지? 그 다음 날은 항상 그 검사를 하거든요. 네. 전날 얼마 썼는지. 네. 뭐 가격 중요한가? 뭐. 근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가끔씩.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네, 그 네. 집에서 가장 싼 메뉴로.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재밌는데요? 그 술버릇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거는 큰 돈을 쓴 것? 그렇죠. 큰 돈을 쓴 것과 네. 이제 너무 기분 좋아서 그분들을 제가 피곤하게 했다라는 아, 것들. 다음 날 너무 힘들어하시고 막. 그 정도는 뭐 애교 아닌가요? 저는 집에 가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네. 못하게 하니까 저는 미치겠는 거죠. 아, 네.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술 버릇이 완전 반대네요. 네. 가다가 이제 걸려요. 일로 와. 어디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정우 씨가 나이가 네, 제가 28살입니다. 28살. 그러면 동생이 일로 와. 네. 네. 아, 술자리에서 만큼은 네. 제가 형이에요. 그렇군요. 네. 수롱 형. 아, 즐겁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코너는요. 네. 이곳이 비록 라디오 스튜디오지만 포장마차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안주와 술 드신다는 기분으로 좀 편안하게 얘기했으면 해서. 이게 좋은 게 네. 정말 벌써부터 이게 그 취해서 방송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취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여기 묘한 매력이 있네요. 아, 정말요? 네. 다행이다. 포장마차 이 코너 준비하면서 작가 누나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이 코너에서 상당히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라고 하면서. 그렇죠. 또 이제 했는데. 푸른 밤 솔직한 거 좋아하잖아요. 네. 막 방송용 그렇죠. 이런 거. 네, 그렇지. 저리 맞아. 가라고. 네, 그런 건 안 돼. 네. 아닙니다. 적당성을 지켜주세요. 적당성을 톡식 여러분 네, 네, 네. 진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몇 번 만나서 이제 술을 마셔보면 기분이 드네요. 저는. 아, 네. 오늘. 초면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네. 실제로 뵈니까 네. 네. 역시 네. 빛나는 샤이니. 네, 맞아요. 아, 진짜 빛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머리를 지금 염색을 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반사광으로. 네. 저는 사실 방송에서 네. 무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 진짜요? 네, 본 네. 적이 있는데 아, 두 분 다 너무 매력 있게 연주를 잘하시고 음악도 잘하셔서 아, 감사합니다. 와, 정말 잘하신다. 네. 밴드 하시니까 네. 저도 사실 중학교 때 네. 밴드 하셨잖아요. 밴드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두 분들의 음악에 귀가 가더라고요. 아, 저희가 또 베이스가 딱 없거든요. 네. 그러면 네. 언제 한번 기회 될 때 제가 네. 베이스를 들고 네. 미천한 실력이나마 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중학교 때 베이스를 치고 네. 고등학교 때부터 보컬로 전향을 해서 네. 사실 베이스를 치기 시작한 것도 네. 뭐 보컬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근데 자리가 네, 없어서 네,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센터에 계셔야지. 맞아, 맞아. 어디 뒤로 네, 그렇죠. 아닙니다. 베이스는 항상 네 옆에 있기 때문에 아, 옆 아니. 뒤쪽에 드럼 옆에 그것도.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안 넣으셨군요 베이스를.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톡식은 2인조 밴드잖아요. 네. 보통 4-5 되잖아요. 뭐 그렇죠. 키보드랑 베이스, 드럼, 기타, 보컬 이런 식으로 네. 구성이 이루어지는데. 네. 두 분이서 악기 파트를 모두 다 나누시려면 네. 힘드시잖아요. 네. 어떻게 나누시는지. 아, 사실 저희는 그냥 그때 당시 쉬고 있는 사람이 네. 건반을 친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해요. 두 분 다 네. 악기에 능통하신가 봐요? 아, 능통은 아니고 남들은 다 잘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네. 그걸 한꺼번에 하니까 네, 네, 네, 네.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어딜 가나 그렇구나.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희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알면 그거 하나만 할 수 있는데 네. 다 자잘자잘하게 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능력인데 네. 악기를 많이 다룬다라는 건 네.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최고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 무대 보시더니 네. 원래 재주가 많은 사람은 굶어 죽는다고. 아니요. 또 잘하라고. 아니요. 재주가 왜 돈 얘기해 막. 슬프게 막 굶어가지고. 아유 굶어죽. 굶어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씀은 하셔도 쟁쟁한 선배 밴드 분들 다 제치고 탑 밴드 우승하셨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실력과 내공이 출중하시다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네.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아, 네. 오늘 들으면서도 정말 아 정말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데요, 톡식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노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톡식의 음악으로 또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매력을 어필할 기회인 것 같은데 네. 어떤 곡 듣고 올까요? 아, 네, 저희 그 노래 중에요. 조금 부드러운 노래가 있어요. 네. 이 시간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미드나잇이라는 곡. 네. 네, 톡식이 부르는 미드나잇.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마음 같은 창문 밖 어두운 기차 소리 사라지고 난 자리는 고요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새벽은 날 항상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어젯밤 꿈은 내일이면 기억나지 않을 거라 언제 비껴왔었냐는 듯이 아침이면 해가 뜨겠지 널 생각하지도 않아 기억하지도 않아 다시 멈춰버린 새벽이 널 떠올리게 할 뿐이야 이 밤이 경면 넌 사라질 거야 아침이 오면 난 거울 앞에 설 거야 내일이 오면 오늘은 어제가 될 거야 아픔은 순간 사랑은 잠깐 기억은 어제가 될 거야 모두가 잠이든 시간이 새벽의 시간 널 떠올리기엔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얄미운 여름의 아침은 한 걸음 먼저 날 찾아와 어젯밤 꿈은 내일이면 기억나지 않을 거라 언제 비껴왔었냐는 듯이 아침이면 해가 뜨겠지 널 생각하지도 않아 기억하지도 않아 다시 멈춰버린 새벽이 널 떠올리게 할 뿐이야 이 밤이 가면 넌 사라질 거야 아침이 오면 난 거울 앞에 설 거야 내일이 오면 오늘은 어제가 될 거야 아픔은 순간 사랑은 잠깐 기억은 어제가 될 거야 사늘한 이 새벽에 공기통 빛내 공간을 채우고 미련한 이 새벽에 시간 사라진 널 떠올려 마음 같은 창문 밖 어두운 기차 소리 사라지고 난 자리 이 밤이 경영 넌 사라질 거야 거울 앞에 설 거야 내일이 오면 오늘은 어제가 될 거야 아픔은 순간 사랑은 잠깐 기억은 어제가 될 거야 네, 톡식의 미드나잇 듣고 오셨습니다. 네, 푸른밤 심야포차 네, 톡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노래가 상당히 감성적이고 네. 네. 너무 좋은데요.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렇죠. 락만한다고 막 무서워 이런 막 느낌 스피릿만 이렇게 뽐낼 것 같은데 저희도 연애도 하고요. 네. 저희도 사랑도 하고 네. 참 네, 커피도 먹고 네.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음악들을 보면 역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음악과 많은 감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또 느껴지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밴드 음악 환경이 좀 척박하잖아요. 네. 아, 네,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저는 아이돌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런 부분을 많이 못 느껴서 네. 한번 톡신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으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해외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네. 그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를 네네네. 하게 되는데 어쨌든 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핸디캡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딥한 사운드와 네.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들 네. 그런 매니악한 걸로 인해서 음악이다 보니까 좀 방송조차도 저희가 좀 나갈 수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푸른밤 같은 이런 음악을 위주로 돌아가는 이런 이런 네. 방송 이런 이러한 이런 것들 이런 네. 것들이 자주 생기니까 네. 저희한테는 진짜 더 할 일들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래도 사실 제가 처음 밴드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밴드 하시는 분들도 라디오 스튜디오에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네. 네.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푸른밤에서 여러분들을 모셔서 네. 저도 너무 기쁘고 이렇게 연이돼서 또 음악적인 부분에 소통도 나누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연습생 기간 동안 가장 서러웠던 적이 밥 먹을 때였어요, 사실. 아, 맞아요. 저는 연습 시간이 좀 아까워서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어묵을 어묵 덮밥이라고 하나요? 아. 그 어묵이랑 같이 오는 밥을 네. 식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아. 시켜서 식었을 때 먹고 네. 뭐 따뜻할 때 먹고 이렇게 시간 될 때 먹으려고 그걸 시켰었는데 네. 그걸 먹을 때 가장 서러웠거든요. 아. 근데 또 톡신 여러분들도 네. 음악 하시면서 네. 서러울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어서 근데 살부터 빼야 돼가지고 아. 네, 저희는 네. 밥을 못 먹는 네. 거를 서럽게 생각하지 네.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왜, 왜죠? 네. 아니, 다이어트도 되고, 되고 아,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돈도 안 나가고. 긍정적인 톡식과 네.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돈도 안 나가고. 긍정적이에요. 어, 네, 네, 그렇죠. 수롱 씨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 제가 꼭 배워가겠습니다. 저는 네. 어묵밥을 먹으면서도 네. 내가 이걸 차갑게 먹고 따뜻하게 먹고 이렇게 혼자 스스로를 자책했는데 제가 참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느끼네요. 근데 연습생 시절엔 네. 사실 잘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준비하면서 다 겪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부터 다르잖아요. 맞아요. 여기 아까 MBC 들어오는 데부터 들어오는데 갑자기 공기가 확 아, 네,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따뜻하게 난방이 나서 네, 난방이 나서 그런 겁니다. 네. 좀 음악을 계속하면서 즐겁게 음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있는 동료가 네.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팀원. 예. 같이 있는 것조차도 사실 음악 같거든요. 오. 보면은 멋있는 말인데요. 보면은 이제 저희가 두 명이잖아요. 네. 이 의견 다르고 저 의견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싸우면서도 이제 탄생하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네. 그냥 같이 싸우고 뭐 같이 화합하고 네. 어느 환경에서든 그냥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롱 씨의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음악이다. 네. 사실 이것도 대부분 술 취해서 정우 형한테 전화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아. 네. 지금 옆에 있는 건 정말 보기도 싫고 막 네. 이렇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술 먹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정우 형이에요. 네. 두 분이 그럼 밴드는 얼마나 함께 하신 거예요? 저희는 3년 정도 조금 넘었어요. 3년. 네. 3년 동안 이렇게 네. 깊은 우정이 또 네. 생기셨네요. 그 전부터 근데 사실 서로가 인디밴드로 활동을 꽤 오래 했어요. 서로 알고 있었구나. 예, 알고 있다가 예. 저희가 사실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만났어요. 음악학원에서. 네. 사실 음악학원에서 많이들 만나요. 네. 참 그죠? 네. 네.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가 네. 예. 그러다가 같은 시기에 서로 밴드가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또 나랑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성을 네. 하시게 됐고 하도 이 사람들이 뭉치질 않다 보니까 네. 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둘이 하자 그냥 이렇게 돼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톡식이라는 팀의 이름 네. 뜻이 좀 궁금한데 네. 약간 세죠 막 독성에 막 아, 이런 독식. 뜻이잖아요. 네. 근데 중독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독성에 의한 중독 이런 건데 아 좀 뭔가 아, 우리한테 중독될 거면 약간 좀 센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예전에, 뭐, 밴드 이름들 들어보면 뭐, 청산가리 이런 팀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예. 아, 우리도 그러면은 이런 걸로 가자. 대신에 좀 글로벌하게, 톡식으로. 네. 네. 원래는 막, 청산가리 이런 이름 나오면서, 네. 야, 별들의 고향 어떠냐. 막 이러면서 막 고향. 되게 막 이상한 이름들 많이 나왔는데, 네. 그 가운데 어감 자체 X가, 이제 저희가 비주얼락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나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신경 쓰는 부분들도 있고, 네. 어감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네. 독성. 표기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글자도 네. 너무 이쁘고, 네. 근데 톡식. 네. 참,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습니다. 좀, 두 분, 제가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참 잘생기셨어요. 아, 진짜요? 아이돌 뺨치는 네. 외모. 아니, 근데 이게, 네.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이런 아니, 얘기하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맞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 두 분이 너무 매력적이고, 뭐, 두 분 헤어스타일도 정말 트렌디하시고, 사실, 아이돌 해볼 생각 없냐? 나이도 좀 어리시고 하니까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법한데 어떠세요? 저희 수롱군은 몇 번 있어요. 오, 네. 수롱군은 또 이름도 수롱. 네. 그렇죠. 네. 2AM의 그분 수롱 씨, 정우 씨도. 네, 저도 네. 정우입니다. 쓰레기. 네. 정우 씨, 두 분 다 네. 출중하셔서 외모가.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까지는 아직 음악에 있어서 배우고 싶은 네.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너무 만족해가지고 그때 막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과 좀 더 딥한 음악들을 배우고 싶어서 네네네 그렇죠. 거절을 했었던 거군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악기를 먼저 다루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꿈을 꾸는 게 거의 그냥 세션맨? 그렇죠. 세션맨. 네. 멋있죠. 세션분들도 네. 참 네. 무대에서 네. 음악을 가득 채워주시는 멋진 분들이죠. 네. 실력적인 부분이나 또한 이제 음악적인 전체 프로듀싱 같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좀 후회되긴 해요. 왜요? 왜요? 팬분들이요. 지금 너무 톡식이라는 밴드로 네. 너무 멋있게 그렇죠. 사람 세상에 이름을 네, 알리고 맞아요. 있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아이돌인데 힙합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아, 힙합 씬의 네.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네. 또 힙합 씬의 뭐 크루들을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 네. 두 분도 좀 락이나 이런 밴드 스코어 말고 또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가 있으신지? 저희는 그냥 그런 생각보다는 네. 그냥 잘 생겨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음악을 할 수 어떤 음악이 더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잘생겨 네. 발라드 할 수 있고.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뭐 다 할 수 있고. 아 앨범 안에서 또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아 뭐 사실 그냥 우짜한 식으로 말씀드린 건데. 네. 그 저희도 이제 되게 많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막 에블바디 춤도 막 따라하고 그래요. 서로 막. 어제 한번 같이 합시다. 아, 예, 예. 같이 합시다. 톡식과 뭐, 예. 힙합이나 네. 정우 형 같은 경우는 힙합 그 프로듀싱도 해본 경험이 있고. 오, 정말요? 어느 네. 팀? 아 저는 인디 레이블에 있었어요. 아 정말요? 인디 레이블 프로듀서로. 네. 뭐 되게 락 락이지만 그래도 저희도 약간 핀프락이나 이렇게 힙합 같은 요소가 네. 들어가 있는 부분에 네. 있어서도 많이 연구를 하려고 그러고 일렉트로닉이나 좀. 그렇죠. 락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요즘 사실 음악들이 네. 장르가 많이 섞이고 있고 네, 요즘에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일렉트로닉도 네. 대부분 네. 락 코드에서 기반을 얻어서 네. 그렇죠. 기승전결을 완성하기 때문에 네. 참 모든 장르에 능통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계속 드네요. 밴드 스코어가 기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음악에는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푸른밤 심야 포차 톡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차에 빠지면 안 될 게 있죠. 자고로 좋은 음악은 술자리 분위기를 더 돋구어 줍니다. 그래서 두 분의 추천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 김동률 선배님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참 이 노래 좋죠. 그렇죠. 너무 좋죠. 네.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좀 크고 알게 됐어요, 이 곡을. 네. 근데 막 어느 순간 외로운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 나에게 다시 사랑한다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사를 보면서. 아. 그래서 이 지금 푸른밤 청취자 여러분들의 좀 외로운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좋은 곡이 아닌가 수롱 씨, 싶어서. 말 정말 잘하시네요. 말씀도 잘하시고 잘생겼고 감사합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 참 이런 수롱 씨가 추천한 아, 노래. 오늘 술 정말 잘 들어가네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고 올게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며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때는 우리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널 기다리는 게 나에겐 제일 쉬운 일이라 시간이 가는 말할까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받아주겠냐고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라 어쩔 수 없다고 말야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미안했던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눈물이 흘러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할 수 없었다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고 아... 오셨습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톡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야, 이 노래도 참 감성적이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참 오늘 밤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 톡식이라는 네, 이름의 네. 드러머 그리고 네. 또 많은 악기를 다루는 수롱씨가 추천한 네. 곡이었죠. 네. 참 톡식 여러분들은 네. 자작곡도 많이 만드시죠? 네. 자주 쓰는 코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방송에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주 쓰는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자주 쓰는 코드라기보다는 네. 좋아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어떤 진행을 자주 곡에 넣거나 네.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좀 아, 새로운 진행에 한번 곡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네네. 사실 저희는 좀 새로운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좀 서로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음악의 감성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술자리 같은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듯이 네. 음악을 하다가 이렇게 둘이 맞추다가 우리도 모르는 무언가의 진행이 또 생기고 그런 되니까. 부분이 좀 팀의 네.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네. 두 분이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뭔가 케미컬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케미컬이 팍팍 네. 터지는 네. 그런 모습들이 또 있나 본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팀을 꾸리면서 곡을 쓴다라는 게 저도 참 재밌다고 느낀 게 저도 같이 팀을 꾸려서 곡을 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소진이라는 친구와 또 준혁이라는 친구와 함께 쓰고 있는데 네. 또 수롱 씨는 소진 씨랑 알고 네네, 같이 친분이 밴드를 있잖아요. 했었죠. 밴드를 했잖아요. 그냥 네. 그 친구는 건반을 치는 친구인데 네. 그 친구들은 화성학적인 부분을 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원하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을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아. 같이 곡을 쓴다라는 네. 게 되게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노래는 페로몬 그게 페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음악 맞아요, 방송할 때 저 아, 네. 드림걸 활동하는 네, 중에 네. 들었던 노래. 되게 좋다. 음악 기억을 해주시네. 그때 저희 CD 주셨었거든요. 네, 물론이죠. 그거 제가. 저희가 누가 학교 막 싸웠었어요.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아, 늦었어요. 제가 줬어요. 정우 씨가 그때. 네. 정우 씨가 제가 가져왔어요. 아, 그랬군요. 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또 저희가 이전에 만났던 이야기들을 네. 나누면서 또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라이브 네. 공연을 많이 하시는 톡식. 저도 한번 초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아, 정말로요? 네, 저도 초대해 주시면 네. 가서 함께 손 흔들고 머리 흔들면서 어머, 즐길게요. 어머. 그럼 공연 중에 되게 재밌었던 네.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죠. 라이브 공연 많이 하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콘서트 했을 때 네. 그 앞서 들으셨던 이제 미드나잇이라는 곡을 네. 이제 들려드리기 전에 그 코드 진행을 깔면서 저희가 이제 멘트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팬분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이런 메시지였는데. 네. 너무 울컥한 거예요. 아. 그 순간이. 네. 그니까 제가 막 건반을 막 이렇게 코드를 누르고 있는데? 막 이게 벌벌 떨리는 거예요. 너무. 아, 손이. 예, 너무 이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또, 예. 또 음악이 또 하나가 되는 순간. 그렇죠. 네. 눈물이 빵! 그분들도 이제 울고 계시고. 아. 그래서 너무. 그때는 잊을 수 없어요. 네. 꿈 같은 네. 최고네요. 음악으로 네. 뭔가 감성을 전달한다는 게 감정을 네. 전달하고 뭔가 동요한다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만큼은 그 공연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하나였겠네요. 네네네. 네. 참 이런 톡식이 부르는 외로워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난 외로워 난 너무 외로워 네가 없어서 외로워 날 기다리는 넌 없잖아 떠오르는 기억 차오르는 눈물 머무르고 싶던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잖아 난 외로워 아프지 않아 건들지만 날 넌 날 모른 척 했잖아 설명하지만 귀찮지 않아 똑같지 않아 다 버렸잖아 떠오르는 기억 차오르는 눈물 머무르고 싶던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잖아 난 외로워 난 너무 외로워 네가 없어서 외로워 내 기다리는 널 없잖아 외로워 내 기다리는 널 없잖아 말리지만 날 상관없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잘 지내란 말 소용없잖아 뒤돌아서면 넌 남인 거야 떠오르는 기억 차오르는 눈물 머무르고 싶던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잖아 톡식의 외로워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참 시원하네요. 네. 시원시원한 노래예요. 네. 이 노래가 이제 저희 노래 중에서 두 번째로 약한 노래입니다. 아, 두 번째로 약한 노래. 네. 어, 정말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얼마나 더 강력하고 또 뭔가 퍼플한 음악들이 있을지. 사실 저희는 이제 좀 센 곡들을 네.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오늘 푸른밤 나와서 느끼게 된 게 좀 푸른밤에 부드러운 노래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많이 해요. 네, 스스로 뭔가 많은 걸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하면서 많은 걸 느껴요. 아. 톡식 여러분들 보면서도 느끼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음악을 하면 네. 뭔가 좋아하는 분들도 네. 음악 따라서 뭔가 과격하고 좀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팬분들의 모습이 좀 궁금한데 응원하는 모습이 막 네. 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헤드뱅 막 하고 또 다 함께 피스를 외치며 그렇게까지 막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신이 나실 때는 같이 몸도 흔드시고 네. 리듬도 타시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클럽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클럽이 끝나고 나오면은 팬분들이 앞에서 기다려 주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음악 방송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거는 경호원분들이 막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아이돌 가수들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근데 네네. 저희는 사실 그냥 이렇게 계시면요, 그냥 인사하고 가요. 눈 앞에서. 네. 뭔가 이렇게 과격하게 네, 그렇지 잡으려고 않고, 하거나 네. 그러지 않는군요. 네, 그냥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네, 사진도 찍고 그냥 이러고 가고 바쁜 일 있을 때 저 오늘 바빠요. 그러면 빨리 가요. 네, 그런 거죠. 네.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뭔가 네. 가깝고 팬분들과 네.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네. 사실 공연 자주 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했으니까 그렇네요. 그분들하고 한 1, 2년, 2, 3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가족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팬들과 가족처럼 지내는 네. 모습 정말 부럽네요. 저도 부럽고 좀 팬층 연령대도 궁금해요. 네. 그 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시죠. 왜냐면 제가 오디션 프로에서 들려드린 곡이 네. 뭐 예를 들면 뭐 나우터케 네. 뭐 호텔 캘리포니아 뭐 이런 곡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다양하게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남자 팬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근데 가끔 한 분씩 오세요. 네. 정말요? 그럼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그럼 남자 팬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남자 팬분들은 아빠 팬들. 아버지. 네. 아버지. 그렇죠, 그렇죠. 추억을 향수하면서 네. 어렸을 적 들었던 네. 음악들 네. 네. 이렇게. 삼촌. 뭐 네, 그렇죠. 아빠 삼촌, 친구, 아빠 친구분들 뭐. 네. 그렇구나. 그럼 여성 팬분들이 훨씬 많은 거네요. 네. 역시 두 분의 비주얼이 큰 힘을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잘생기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민감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라이벌로 생각하는 밴드 있으신가요? 있죠. 당연히 있으시군요.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진짜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에디 슬리먼이라는 디자이너와 네. 이제 그 마이클 잭슨과 예. 이제 그 엑스제팬 히데. 이야. 네. 정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네. 항상 뭐 저희가 음악을 보면서 그 히데나 뭐 마이클 잭슨의 공연 영상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히데를 제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데. 세다. 빨간 머리의 히데. 네네네. 저는 스티비 원더가 제 라이벌이에요. 네. 네. 아이고 정우 씨도 한번 라이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근데 사실 네. 누군가 라이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 얘기했잖아. 네. 근데 내가 뭐가 저도 되네요. 지금 네. 스티비 원더를 말했는데. 재밌네요. 음악적인 부분에서 좀 이 팀은 그럼 라이벌 말고 네. 이 팀은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음악이요? 네. 저는 사실 샤이니 음악을 진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샤이니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샤이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일렉트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음악도 사실 굉장히 실험적인 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네. 샤이니의 색깔로 가져가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샤이니 되게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셨어요? 전 드림걸도 좋아했고요. Why So Serious도 좋아했고요. 우와. 네. 그때부터 되게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드림걸 앨범부터. 그래도 뭐니뭐니도 누난 너무 예뻐가. 누난 너무 예뻐. 그렇죠. 저희의 뭔가 누나 팬들을 형성하게 네. 만들어준 네. 아주 고마운 노래죠. 누난 너무 예뻐. 네. 누난 너무 예뻐를 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럼 닮고 싶은 밴드는 있으신가요? 닮고 싶은 밴드요? 닮고 싶은 밴드는 전 뮤즈. 뮤즈. 야 뮤즈. 네. 뮤즈. 뮤즈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정말 꿈을 꾸는 밴드는 네. 뮤즈와 이제 레드 아 칠리 페퍼스. 네, 레드 아 칠리 페퍼스. 그렇군요. 참 좋은 팀을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네. 한번 오늘 퇴근길에 네. 한번 이 두 팀의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꿈은 그거예요, 진짜. 웸블리에서 저희 공연해보니까. 하실 수 있어요. 웸블리에서 공연해보는 거. 그게 꿈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 톡식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마칠 시간이 벌써 왔어요. 진짜 두 분 이 코너의 첫 손님이었잖아요. 네. 한 시간짜리 이런 술자리면은 네. 네, 정말 서운한 것 같아요. 네. 한 시간 술자리는 네. 너무 뭐랄까 그렇죠.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술자리 네. 새벽 5시까지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수홍 씨가 네. 조심해야 되는 네. 동생인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저 괜찮았어요? 네, 아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막 시작하시기 전에 이번 주에 시작하셨다고 막 그러셨는데 네. 진짜 너무 진행도 잘하시고 네. 두 분이 너무 네. 대답을 잘해주시고 네. 저를 편하게 해주셔서. 또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네, 좀 편하게 맞아요.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좀 얘기 못해서 이거 서운하다. 나 뭐 홍보할 거 있어서 홍보 못했다.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와서 네. 이게 일하러 온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괜히 예, 네. 죄송해지고. 아니에요. 정말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저 네. 한번 라이브 할 때 불러주세요. 네. 네. 가서 함께 또 음악도 즐기고 네. 그때 수롱 씨 네. 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공연하다가 네, 같이 울어요. 저도 우리. 한번 같이 울어봐요. 네. 같이 한번 공연하면서 울어요. 함께 눈물 흘리고 네. 감정도 네. 공유해보. 알겠습니다. 그게 진짜 음악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앨범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 생각해서 저희가 진짜 신중하게 만들고 있는 앨범이라서 네. 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이 홍보를 지금 할 수 네. 있는 이 푸른밤 네. 네, 너무 좋은 프로인 것 같고요. 네. 네, PD님 또 뵀으면 좋겠고 네. 네, 뭐 고정 게스트 하나 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롱 씨, 수롱 씨의 눈이 네. 반짝였어요. 네. 수롱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푸른밤에 어울리는 노래 네. 만들어 주실 건가요? 아 당연하죠. 네, 네. 앞으로 열 곡 만들겠습니다. 열 곡 만들. 열 곡? 네. 네. 나중에 나왔을 때 네. 한번 또. 들려주세요. 네. 푸른밤과 또 이 시간대에 어울리는 네. 잔잔한 음악도 만들어주시고요. 네. 오늘 나와주신 톡식의 수롱 씨와 정우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톡식 보내드리면서요. 2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3부에서 90s but goodies로 돌아올게요. 2부 끝곡 톡식의 페로몬입니다. 시위를 당겨 네가 뭔가 부리는 것 같아 One step, two step, oh Three step and four step 내 발걸음에 맞춰 Jump, jump, step by step 이제 넌 날 느껴 내 움직임에 맞춰 Baby, attention 지금 되는 내 심장 누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죠. 여러분과 저의 추억을 노래로 되살려보는 시간. 90년대 음악과 함께해요. 90s but goodies. 사랑 없인 살아도 노래와 추억 빼곤 못 사는 푸른밤 가족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90s but goodies. 이 시간엔 너도 나도 그때가 좋았다고 추억하는 시대죠. 90년대의 가요와 팝에 얽힌 이야기 나누고 노래도 들어볼 건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사연 만나기 전에 9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MC Hammer의 You Can't Touch This. 가영이님이 신청하신 MC Hammer의 You Can't Touch This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일요일엔 90s but goodies로 함께합니다. 또 어떤 노래들 신청하셨는지 볼까요? 이유진님, 저의 단골 삐삐 배경음이었던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신청합니다. 라디오 스피커에 전화 수신기를 대고 잡음 들어가지 않게 이 노래 녹음하려고 진짜 고생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삐삐를 압니다. 써본 적은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사용했던 삐삐를 몰래 학교에 초등학교 때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거 진동 두 버튼 동시에 누르면 진동 오고 막 그랬어요. 삐삐 삐삐 소리 나고 그래서 괜히 두 개 눌러서 누구한테 삐삐 온 척하고 친구들 앞에서 우쭐댔던 기억이 나네요. 네, 권지혜님,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요. 지금도 이 노래만 들으면 그때 버스 밖 풍경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땐 참 찬란했는데. 네. 그 노래. 이 노래 저는 리메이크 된 노래를 훨씬 많이 들었어요. 어우, PD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춤을 추시네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던 노래죠. 저도 리메이크 된 노래로 들어봤었는데, 신나더라고요. 구유진님, 음막 위에 여배우를 사랑하는 소년처럼 나름 진지하고 뜨거웠던 저의 짝사랑을 달래주었던 노래 여행 스케치의 영화 속의 너 신청합니다. 구유진님은 작가신가 봐요. 말을 참 아름답게 하시네요. 로맨틱하게 여행 스케치의 영화 속의 너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래 여행 스케치의 영화 속의 너 그리고 조규찬의 숨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영화 속의 너, 조규찬의 숨을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은영님, 90년대 하면 토니 블랙스톤의 Unbreak My Heart죠. 그때 사귀던 남자한테 차이고 카페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절로 나서 하도 우니까 종업원이 와서 그만 오시고 집에 가셔야죠 하더라고요. 창피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의 목소리 너무 좋죠. 뭔가 심금을 울리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박은숙님, 섹시한 오빠 리키 마틴, 그가 셔츠를 풀어헤치고 리빙 리비다 로카를 부르는 모습에 침을 흘렸었죠. 노래 끝날 때 가라 가라 가라 이런 가사 나와요. 진짜예요. 들어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섹시한 오빠는 처음이었어요. 이 음악 정말 뭐랄까 축제와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때 참 많이 들었던 음악 같아요. 신나죠? 그리고 리키 마틴 섹시합니다. 양미나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영턱스 클럽에 정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 춤에 완전 꽂혀서 옥상에 올라가 혼자 연습했죠. 그러다가 누가 올라오는 소리 들리면 얼른 멈추고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긴 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창피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심취해서 이어폰을 꼽고 있으면 더욱더 민망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경험이 제가 있어요. 귀에 음악을 이어폰을 꼽고 온 세상이 음악이잖아요. 귀에 이어폰을 꼽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음악을 듣고 있겠거니 하면서 흥겹게 춤을 추고 걸어갔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의 사연 만나 뵐게요. 영턱스 클럽의 정, 양미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터보의 회상, 이도현님의 신청곡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짐작거리던 너의 희망던 그 모습 이젠 찾을 수 없게 되었어. 푸른밤 종현입니다. 네, 90년대 노래를 실컷 듣는 90s 버 굿이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곡은요, 영턱스 클럽의 정, 그리고 터보의 해상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황유나님,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영어 시간에 S, S 구문을 배울 때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팝송이에요. 그 후에 백스트릿 보이즈의 빅팬이 됐죠. 덕분에 팝송 많이 듣고 영어 듣기 실력도 엄청 좋아졌다는 훈훈한 결말이 났다면 좋았을 텐데요. 반전 문자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전 문자를 보내주시면 읽는 저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황유나님의 백스트릿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좋은 노래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As Long As You Love Me 얘기를 하면 다 저스틴 비버를 떠올리더라고요. 오정성님,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 노래 나왔어요. 아우, 그 노래처럼 신나는 노래가 없는데 첫 가사가 Do you have a time?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절로 헤드뱅잉 시작하고 다리를 흔들게 되는 노래죠. 아직도 스트레스 쌓인 날 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혼자 신나게 막 춤춰요. 그럼 기분이 풀립니다. 이 노래 틀고 함께 춤춰요 막춤 보내주셨습니다. 저 밴드부 때 이 노래 합창 아니 합주 했었어요. 상당히 뭐랄까 밴드부 스쿨 밴드에게 정말 연주하기에 딱인 곡이죠. 난이도도 있고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신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황윤아 님이 신청한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그리고 Aerosmith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4168님의 신청곡 두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황윤아 이정민님의 신청곡과 Aerosmith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4168님의 신청곡 두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90년대 노래로 실컷 듣는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가연님, 이승환의 다만이요. 지금 생각하면 혼자 하이킥을 하고 싶은 기억이죠. 가슴 아팠던 첫사랑의 시련을 위로해주던 곡이었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노래가 참 많아서 이별을 경험하거나 첫사랑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에 어울리는 곡들이 다 다르잖아요. 임가연님은 이승환의 다만으로 시련을 위로받았군요. 최혜든님, 가요계의 절대 미남 유희열, 토이를 빼놓을 수 없죠. 20대의 풋풋한 DJ 유시장님이 음악도시의 시장을 했잖아요.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듣고 싶어요. 라고. 가요계의 절대 미남 유희열 씨. 최고죠. 정말 그의 얼굴에 뭐랄까요 골격은 정말 보통 사람 그리고 동양에서는 가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비주얼이라고 저는 실물을 영접했을 때 느꼈습니다. 박다정님 주주클럽이 부른 나는 나 신청해요. 이 노래 떼떼떼떼떼떼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게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때를 미는 신용을 하면서 깔깔거렸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있죠. 입으로 따라하고 싶은 인트로가 있는 음악들. 박다정님은 나는 나를 따라하셨군요. 이승환의 다만 임가연님의 신청곡이고요. 토이의 그럴 때마다 최혜든님의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주겠지만 너무 많은 이의 짐은 무관심일 수도 있지. 넌 내 곁에서 한 발 물러서 있지만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널 찾고 싶었던 거야. 널 사랑한단 말을 한다면 넌 내게 구속이라 말을 하겠지. 이승환의 다만, 윤종신, 이장우, 조규찬, 김현우가 함께 부른 그럴 때마다 듣고 오셨습니다. 나는 마냥 걷고 있었네. 오후만 있던 일요일 포근한 밤이 왔네. 오후만 있던 일요일 예쁜